우리나라에서 한북도 북부 피해복구 성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. 무산군 피해복구에 떨쳐나선 인민군 군인들은 수십만 입방미터의 기초 굴착과 콘크리트 타입을 전부 끝내고 천 수백 세대의 산림집 기초 공사를 결속한 데 이어 벽체 축조 공사에 진입했습니다. 온성군에서는 산림집 기초 공사를 마감 단계에서 추진하면서 동시에 벽체 축조 작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으며 경흥군에서는 산림집 기초 공사를 계획보다 앞당겨 끝낸 데 이어 전반적인 산림집 벽체 축조 공사를 60% 개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. 덕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 형봉탄광에서는 북부 피해복구 전선에 보내줄 전력 생산용 석탄 생산량을 1.2배로 늘렸으며 덕성탄광에서는 철강제 생산에 필요한 철종광 생산 계획을 매일 150%로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.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사리원방직공장을 비롯한 황해북도 안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도 생활필수품과 건설자재 생산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.